확실히 나도 따라 미소 짓게 돼. 네 발에 발맞춰 길을 걷는 게 발자국이 맘에 남은 너무 좋은데. 너무 달콤해 항상 행복하게 해주네. 이 예뻐 얼굴 혼자 보고 싶은데. I do without you, not beautiful. 근데 너만 있으면 everything's all good. 어서 내게 다가와줘. 내 품에 너를 안고 싶어. 그 조그마한 손으로 나를 잡아. Yeah. 절대로 놓치지 말고. 이상하게 생각 말고 그냥 너를 갖고 싶어. 내 옆에서 늘 어디 가지 마. 여기 그대로 있어. 난 봐도 봐도 네가 보고 싶어. 하늘은 너무 부족해. 바라만 보고 있을게. 내 안에 꼭 안겨있는 널 보면 더 중요한 건 없잖아. Style, 숨길 수 없는 애 그 표정까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눈치챌 수 있어. 뛰는 애만 말로 표현할 수 없어. 어서 내게 다가와줘. 내 품에 너를 안고 싶어. 그 조그만 손으로 나를 잡아. Okay. 절대로 놓치지 말고. 이상하게 생각 말고 그냥 너를 갖고 싶어. 내 옆에서 늘 어디 가지 마. 여기 그대로 있어. 난 봐도 봐도 네가 보고 싶어. 하늘은 너무 부족해. 바라만 보고 있을게. 내 안에 꼭 안겨있는 널 보면 더 중요한 건 없잖아. I know 내 세상에 넌 매일 특별해. 이젠 내게 말해줘. 항상 곁에 있겠다고. 속삭이며 서로 두눈 바라보고 멀리 있어도 너의 마음을 느끼고.